바람 불어오는 부산 성도 추억에 잊지 못한 그 바닷가 그 모래비 해사장에 하얀 파도 춤을 추네 출렁이던 구름다리 두 손 잡고 건너갈 때 갈매기 때 사랑 노래 불렀었지 그리워라 피어나는 부산 성도 추억에 잊지 못할 거북섬아 영원하자 맹세하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 가고픈 부산 송도야